A while back, there was the happiest couple in the entire world. However, it was said that their love could not last forever. I wonder, how are the two spending their time these days? 아름다웠던 눈이 부시던 너와 함께한 지난 겨울 내게 주었던 서툰 편지와 어설픈 첫 기념일 선물 널 안아주면 두 손 잡아주면 내 마음까지 다 녹았는데 이제 내가 아닌 그와 겨울을 보내겠죠 아직도 눈이 내리면 뜨겁던 급해질수록 성급해져가 난 괜찮으니 행복해 너만 입가에 미소를 끊지는 마 시린 계절이 가고 봄이 오면 잊혀지겠죠 그런 눈으로 관찰 마 난 괜찮아 안 괜찮아 혹시나 혹시나 하고 네가 오기만을 기다렸지만 역시나 역시나 이제 괜찮다는 거짓말 다 겁이 나 너 없이 난 네가 오길 바라는 건 아니지 다시 부활하기 힘든 never ending story 나 이별이 슬픈 사랑은 처음이었어 해마다 겨울이 추워지는 이유 아직도 눈이 내리면 뜨겁던 네 눈물 잊지 못해 미안해 아직도 너를 사랑해 하지만 이제 널 보낼게 행복해야 돼 난 그거면 돼 날 떠난 만큼 넌 행복해야 돼 이제 난 그 사람 곁에선 행복해